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니체 텍스트를 펴주시죠. 404페이지 4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9세기 말경 이러한 문제들은 그랬어요. 그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게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인류는 여전히 진화할 수 있는 걸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실로 우리 역시 더 하드한 동물들과 더 고등하고 뛰어난 혹은 어쨌든 우리 인간보다 더 잘 적응하는 생명체들 사이에서 그저 잠깐 동안 중간 단계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세기 말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 로버트 솔로몬의 이 책에 따르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하고 니체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니체 시대쯤에 오면은 이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인 기획이 전반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건가 하는 문제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말로 고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또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인가,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19세기 말쯤 되면은 이른바 세기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니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인간은 별것도 아닌 놈,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니체 그 말을 맥락, 앞뒤 맥락을 딱 끊어내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해하면 안 되고, 왜 이 말을 했는가?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는가? 가령, 저 먼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각각의 개인이 모든 사물에 대한 척도가 된다. 이런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테네라고 하는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니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9세기 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동안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아주 이 우주에서 더 비할 것 없이 고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 나타나면 참 허탈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말하면 니체가 말하고 있는 니힐리스틱한 상황이죠. 허무주의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본 거죠. 겪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막연히 인간은 훌륭한 존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임이 점점 더 과학적으로 밝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황당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저는 저 아주 엄청스럽게 뭐 좌파 뭐 진보 좌파 이런 생각 없어서 그런지 제가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되게 좀 보수적인 철학자들이 홉스나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 다 좌파는 아니죠. 보수주의자들이죠. 한국에서 좀 그렇게 좀 규모 있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 학식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뭔가 좀 대가리 등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보시. 이게 흔히 좌파라는 사람은 운동하느라 바빠서 공부 못했다고 쳐. 근데 지들은 씨, 공부도 안 해. 무식 깽깽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겪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19세기라고 하는 시간이 딱 시대가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가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시대가 온 거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니체가 이제 그때 등장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5페이지에 보면은,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405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최후의 인간이 뭔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니체는 동일한 저작에서 고문단에서 중간쯤에 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락함을 소비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비롭고 미지의 것을 무시하며 창조성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결국 세계가 너무도 안락하여 우리는 개벼룩처럼 뿌리 깊은 관성에 빠져든다. 또는 우리는 너무도 인간적인 인간 이상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며 초인을 갈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니체의 문제의식이 일단이 드러나는데 니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대인들이 자기와 동시대인들이 나약함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약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죠. 나약함의 원인이.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서양의 그리스적 유산과 유대 기독 그리스도적인 배경과 상충함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아이러니하게도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파 교회 목사였죠. 기독교가 이 인간들을 갖다 좀 이렇게 좀 히비리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해보자면 히비리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40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니체 비극의 탄생. 이 비극의 탄생은 철학책이라기보다는 문학 작품이죠. 미능사 세계문학전집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건 이제 니체가 그리스 비극을 갖다가 해명해 나가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영웅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영웅적으로 맞섰는가. 이렇게 노예처럼 굴종하지 않고 자기 삶에, 자기 운명에, 이제 오이디푸스 왕 이런 사람들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 운명에 얼마나 영웅적으로 맞섰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대충 이제 니체가 어떤 해결책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짐작이 오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407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아테네인들의 해결책을 선호하였다.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윤리적 전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들을 찬양하였다. 이 윤리적 전망은 거기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우월성과 고상함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 이제 딱 현대인은 나약하다. 이 나약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가 우리 현대인들을 갖다 노예로 만들었다. 기독교 도덕, 노예 도덕이라 이 사람이 말하거든요. 노예로 만들었다 이거. 맨날 뭐 죄도 없는데 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맨날 기도하라 그런다. 있잖아요. 그죠? 사실 제일 그 보통의 상식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원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죄가 뭔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개 말하자면 뭐 하다가 인생 안 풀리고 하다 안 풀려갖고 내가 뭔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괴로워할 때 가까운 교회로 그러면 싹 가버리게 되거든 사람들이.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그 성교하는 찌라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때 방에서 나가면 안 돼. 누가 기쁜 소식을 뭐 이렇게 누르더라도 절대로 저 충분히 기뻐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니체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기독교의 노예도덕이 인간을 더 나약하게 했다. 그러니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우월성과 고상함. 이 그리스 비극을 보니까 그러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407페이지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보면은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니체는 전통적으로 정신의 평화와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 데 질렸던 것이다. 우리의 이상은 마땅히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운명에 맞서는 우월한 인간, 고상한 의식을 가진 인간. 이 인간이 뭐냐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에요. 아싸! 초인! 좋죠?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초인이 되나요? 뭐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제 바지 위에 빤스를 입으면 되나요? 뭐 이렇게 이게 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바지 입을 만한 반스를 찾아야 되나. 아니, 날마다 이러고 다녀야 되나. 근데 이렇게 수면 날아갈 때 꼭 이러잖아요. 꼭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뽑고. 왜 이렇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배트맨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긴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거기 부동심하고 아파트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관조죠, 관조. 가만히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운명에 맞서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것. 그렇죠? 뭐 고귀한 의식을 가지고 사랑할 것. 이게 일단 니체가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유대교, 유대 기독교, 그 노예 의식을, 노예적인 도덕, 노예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408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위에서 읽어봅니다. 영웅적이고 우월적인 고대 아테네인들의 도덕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도덕은 유순하고 평범한 사람을 도덕적 보범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뭐, 착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요. 그 다음에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미세요. 이 무슨 개소리냐 이거죠. 그리스도교의 도덕에 따른 세계관에서 가장 나쁜 것은 사람들에게 현세의 삶보다 사회의 삶을 더 중요시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유순하고 평범한 사람을 도덕적 모범으로 여기고 살아있는 현세의 삶보다 사회의 삶을 더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현세적인 의미에서 자기 개선을 유도하는 대신에 이기적인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삶을 추구하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니체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인간성은 퇴보이고 인간 종을 몰락으로 이끈다. 몰락으로 이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교의 윤리학이 금지하는 대부분의 것은 근데 유대 그리스도교가 괄호하고 와 칸트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대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핵심들은 칸트 윤리학에서 다 집약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칸트 일은 제가 생각해도 칸트 좀 짜증나. 지난번에 제가 칸트 짜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칸트 윤리학이 금지하는 대부분의 것은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고 재능 있고 강한 정신을 소유한 이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평준화 장치들이다. 그때 있죠.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귀족주의적인 생각이죠. 좋게 말하면 저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갖다가 평준화해서 뭉개버리는 그런 윤리에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니체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니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4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니체의 고발은 그리스도교를 넘어서 플라톤에까지 이른다. 그는 플라톤 역시 다른 세계가 현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보았다.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게 이데아죠. 이데아. 이데아 세계가. 그래서 이제 일단 니체 눈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진리는 다른 세계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라라든가 평정심을 찾으라라든가 또는 뭐 이웃에게 뭐 착한 일을 베풀라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플라톤 이래로 서양철학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중심적인 사상이잖아요. 요것들이 다 못마땅한 것이다. 노예의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서구 철학 전통 전체에 대한 도발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죠. 니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그 도발적인 어떤 느낌을 확 줍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아까 말했죠. 니체의 그 도발은 그 19세기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발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타겟이 정확해요. 니체는. 니체를 읽고 아 니체를 배웠다. 좋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착한 짓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막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린 기독교의 도덕이 몸에 배어있지도 않아요. 안 그래도 수탈적이고 안 그래도 야만적이고 안 그래도 승자 독식 사회에서 니체 얘기해보세요. 다 니체를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좀 못 배운 인간들 어쩌라고. 아니 못 배웠다기보다 좀 이렇게 돈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어쩌라고. 이게 그냥 맥락 속에서 이해를 안 하면은 안 되는 니체의 얘기는 서양 사상 전체를 딱 놓고서 서양 사상 전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딱 문제 제기를 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걸 니체를 읽을 때는 그 맥락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니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이런데 지금 제가 이 로버트 솔로몬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그러니까 니체 그러면 니체라는 니체가 얘기한 거 기본적으로 이거 아니야? 뭐 현대인들은 나약한 삶에 빠져 있고 그 나약함의 원인이라는 게 플라톤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도덕 때문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자기 운명에 맞서는 고귀한 의식을 가진 인간 이걸 중시하게 연구했지.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좀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이걸 이해하려면 니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책 저 책 니체의 책도 좀 읽어보고 이것저것 좀 읽어봐서 제가 정리해놓은 바가 좀 있어요. 니체가 형이상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형이상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헤겔 형이상학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문제를 삼은 사람은 누구냐? 니체를 읽어요. 니체. 그러니까 저도 뭐 선악의 피아니라 도덕의 계보 이런 건 안 읽어봤는데 형이상학적으로 문제되는 저작들은 몇 개 읽어봤어요. 우선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니체가 있는데 니체가 파악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딱 이것부터 항상 철학자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니체가 파악한 인간은 니체가 파악한 인간이 어떤 존재냐 딱 이럴 때 딱 말하면 자연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연적 존재 요거 중요합니다.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니체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히 독일 철학의 맥락에서는. 근데 자연선 생존투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연적 존재니까 이게 자연적 존재인데 뭘 하느냐 생존투쟁을 해요. 생존투쟁을 하는 자연적 존재. 그럼 생존투쟁을 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이 생존투쟁을 하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존투쟁을 내가 지금 정해서 생존투쟁에 나섰어. 의지만 어떤 의지를 갖고 나와야 되겠어? 살아야겠다. 또 저를 살려면 힘이 있어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인간은 생존투쟁을 하는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에 대한 의지가 힘에 대한 의지. 여기 이른바 니체의 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지라고 하는 거. 아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 있죠.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생물체로서 인간 의지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여기 독일어로 쓰면 이제 힘에 대한 의지라고 하죠. 마크트라고 하는 게 당시 파워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will to 파워거든요. 영어로 옮기면. 근데 요 파워라고 그러면은 뭐 이 배터리를 가리킬 때도 이제 파워라는 말씀인데 이게 요 마크트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파워로 옮기긴 어렵고 하나의 위력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그냥 그 강한 포스가 느껴져요. 그럴 때 그 포스의 뜻이 훨씬 강해요. 이게 단순히 어떤 힘의 총량, 저 말 힘 세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가 힘이 좋아서 언덕길도 잘 올라가요. 이럴 때 힘도 되지만 막 포스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있죠. 그런 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마크트라는 단어가 힘에 대한 의지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요것을 기본적으로 근데 니체 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권력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각기 골방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생존투쟁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생존투쟁을 하게 되면 그 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힘에 대한 의지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이걸 권력의지로 불려요. 권력의 의지로 불린다. 같은 바탕에 놓여 있는 건데, 권력의 의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존재고, 그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투쟁을 하는 자연적 존재인데, 이 생존투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사회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권력의 의지로 불리게 된다. 권력의 의지로.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관계의 공간으로 들어오면 권력의 의지가 된다. 요게 일단 인간, 니체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 근데 자,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니체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음색 가치들을 갖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니체는 기독교적 가치는 헛된 거고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문명에 맞서는 것이 훌륭한 가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치가 도대체 어떤 거냐, 가치. 가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보는 게 크게. 그러니까 종래의 도덕적 가치들, 종래의 도덕적 가치들에 대해서, 종래의 도덕 가치들 갖다가 니체는 뭐라고 말하냐? 니체 이제 말을 빌리면 종래의 도덕 가치는 가축으로 길들이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가축으로 이렇게 딱 길들이는 거예요. 가축으로. 그러니까 니체가 아, 난 도덕을 개무시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도덕이 자기는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기독교적 가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순치시킨다고 그러죠. 순치시키는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니체는 여기다 대고 나는 이런 도덕적 가치들 갖다 완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최초의 무도덕가 또는 반도덕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아 나는 무도덕이야 나는 반도덕이야 이 새끼 콩가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니체가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도덕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종래의 도덕 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니치 흉내내고 마카파로 살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인간으로 갈 수 있게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고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리 세우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인간은 전통적인 생존 수준이라는 자연적 존재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인데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갖다 자꾸 생존 수준이라는 존재를 갖다 순치시켜서 순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본질이 드러나질 않아. 순한 놈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일단 전통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전통적인 도덕가치가 인간을 보는 것 이것을 갖다 그래서 자꾸 착한 놈이 되어라 이성적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간관 자체 전통적인 인간의 도리 이게 이제 다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버리고 이 두 가지 지점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을 보는 눈, 다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가치, 이걸 완전히 전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놓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주 다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축으로 길들이는 가치가 이제 전통적인 가치인데, 요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요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니체는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원근법적으로 세계를 해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근법적으로 세계를 해석했다. 이게 니체의 고유한 수로예요. 원근법적인 해석.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보는 뭐 원근법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그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원근법 있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 아니라 니체가 사용하는 고유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은폐하고 그들을 가축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간은 본래 착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니체는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원근법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붙여요. 니체 표현 이게 그 좀 끄면 안 돼요? 저기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서 뭐가 이제 다시 원근법적으로 이건 원근법적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철학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전통적인 철학들은 인간이 본래 생존투쟁을 벌이는 자연적 존재이고 힘에 대한 의지 즉 그것이 사회적 관계로 들어가면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진 존재이라는 것을 은폐하고 그들을 가축으로 길들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유순한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이 말하자면 세뇌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니체는 원근법적으로 세계와 인간을 해석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나는 이제 비로소 최초의 무도덕가 반도덕가 이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하는 얘기 잘 들어. 이런 얘기죠. 이제 지금 너희들 다 당하고 속고 살았어. 지금부터 내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참되다고 알아온 가치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이제부터 말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보세요. 아니 저분 저 뒤에 내가 네? 북한 놈들요? 제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여지죠. 이렇게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도덕적 가치로 종류의 도덕 가치를 원근법적인 세계 해설 가지고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니체는 이제 무도덕가이자 반도덕가라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그렇다면 이 사람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는 그냥 뭐 참된 뭐 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가 없으니까 이 니체가 말하는 이제 그렇다면 참된 가치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게 니체에게 나와야겠죠. 참된 가치는 도대체 뭐냐? 니체가 보기에는 니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는 니체 용어를 그대로 빌리면요. 지고의 가치에 대한 그리고 가장 높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가장 신성한 확신 또 우리들의 부동의 신념은 우리들의 근육의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제가 말할게요. 지고의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가장 신성한 확신 그리고 우리들의 부동의 신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부동의 신념은 우리들의 근육의 판단이다. 근육, 팔뚝근육 같은 말할 때 근육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니체가 무슨 보디빌딩의 무슨 옹호자냐. 이렇게 이 사람의 이 단어들을 굉장히 고도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뭐 보디빌더의 아버지, 보디빌딩 철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동의 신념, 우리들의 근육의 판단이다. 아, 스트레이어도 이런 걸 복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 레토릭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유가 어느 지점까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니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체 용어 해설을 잘 참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고의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가장 신성한 확신, 우리들의 부동의 신념은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여기서 니체는 참다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근육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육의 판단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우리 각각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근육이라는 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강력한 생명의 판단이다. 생명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생명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처음에 니체가 말할 때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냐. 힘의 의지 있잖아. 힘의 의지. 힘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권력 의지. 그죠? 권력 의지. 힘의 의지. 같은 것인데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권력 의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되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이데아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하느님 나라, 사후에 우리가 가게 될 하느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생생한 투쟁,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해나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놓여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된 가치라고, 우리의 참된 가치를 이제 니체 표현을 빌면은, 근육의 판단이에요. 근육의 판단. 처음 보면 되게 멋있어요. 어우, 상당한 것 같지만 멋있어요. 읽어보면 저도 니체 책을 딱 읽어보면은, 처음 읽어보면은, 이 까탈스러운 논증과 그냥 눈이 건조한 어떤 그런 단어들로 쭉 가득 차 있는 책을 읽다, 니체의 책을 읽으면 이렇게 굉장히,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그리고 그 은유적인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이게 즐겁습니다. 니체 읽으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자기 블로그에 니체의 글을 즐겨 인용들 하죠. 멋져요, 멋져요. 근데 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갖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근육의 판단이라고 하는 결국 이제는 힘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말하는 권력에 의 의지. 그래서 이렇게 권력의 의지에 기초해서, 근데 근육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에 기초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리학적 가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 가치를 가진 니체가 이제 생각.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운명에 맞선 인간형은, 예, 그건 신체적이나 이런 게 아니면, 예, 그건 정신적인 가치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아, 그걸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아,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네.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니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이 운명적인 이상 있죠? 거기까지 가는가. 근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어떤 점에서는 반드시 그게 생물학적이지 오로지 정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또 사실 없어요. 조금 이따 좀 설명할게요. 맞아. 네. 일단 여기까지 생리학적인 가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니체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고 나서 니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갖다가 놓고 볼 때 세계는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온 모든 가치를 한번 이제 완전히 다 걷어내고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선지자처럼. 그랬을 때 니체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를 세워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니힐리즘이라고 그냥 하세요. 허무주의라고 그러면 뭐지? 인생 다 허무해. 이거 이런 뜻이 되는데, 니체에서 허무주의라고, 니힐리즘이라는 말을 꼭 그런 뜻으로 쓰인 것만 아니니까. 그래서 소극적 니힐리즘과 적극적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들어가는데, 니체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의 참된 가치는 근육의 판단에 놓여 있고, 그 근육의 판단은 생리학적 가치로서의 힘에 대한 의지, 권력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세팅을 해놓고, 니체 전 저작을 놓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해 보려면 세팅을 해놓고 요것에 비추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 가만히 보니까 세계를 이제 전복을 해야 되니까, 세계를 전복했는데, 일단 소극적으로는 니체가 소극적 니힐리즘과 적극적 니힐리즘이라고 두 가지 계기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여기까지의 생각을 이제 바탕으로 놓고 이 판단을 할 때, 그러면 소극적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로 대표돼요. 이게 뭐냐? 니체가 신을 갑자기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여기서 얘기했던 거, 기독교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세계 있잖아요. 이 현세의 세계를 갖다 부정을 하고 저 죽은 다음에 피하는 세계를 참된 세계로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참된 세계로 설정을 해가지고 유럽의 2000년 역사를 지배해온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초를 둔 도덕, 칸트의 도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허구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지금 정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참된 가치는 이런 거다 하고 해놓고 나서 이제 니체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참된 가치가 이런 거라 이렇게 판단해놓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있느냐. 지금 현재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내세의 피안의 삶을 참된 것이라고 한 다음에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내세의 삶에 충실한 도덕 윤리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가축처럼 길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로 표현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일단 현재 소극적 밀림을 현재 유럽의 상황의 정체를 폭로하는 행위예요. 예. 니체의 소극적 밀림. 현재 유럽이 이런 상황이 있다. 라고 그 정체를 폭로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하다고 유럽 사람들 중요하다 여기 왔던 거 모든 걸 다 폐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요것에 바탕을 둔 참된 가치 있잖아요. 요걸 이제 세계 속에다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요 사람이 내세운 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의지를 가진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진 그리고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이에요. 초인이 등장해서 이제 세계의 도덕을 새롭게 설파해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 너희들 또 나처럼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동적 또는 적극적인 니힐리즘. 그러니까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적극적인 단계에 들어가면은 허무주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니체가 자기 사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용어예요, 용어. 이건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니체 고유의 수로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 그럼 이 초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유대 기독교하고는 달리 연금회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연금회기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이해할 때는 연금회기가 무슨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영원히 반복된다. 그럼 영원히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예? 예? 윤회? 동글동글 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연금회기라고 하는 것은 연금회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딱 반대되는 말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연금회기에 반대되는 말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윤리죠. 기독교의 세계관이잖아. 그러니까 종말론은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어서 이 시작이 있고 이게 신의 역사에 일직선으로 쭉 가서 신이 정해놓은 종말이 이르면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탁 넘어가면 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피하는 세계죠. 그러면 요 종말이 이르기까지 요만큼 요 단계는 인간에게는 사실 무의미해요. 신이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는 종말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거다. 열심히 살 필요 없어. 물론 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만 당장의 하루하루의 삶은 신의 뜻에 따라서만 살면 돼.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거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피하는 세계에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니체는 그게 아니라 연금회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니체가 좋아하는 히랍의 세계관. 말 그대로 뺑글뺑글 돈다는 거예요. 뺑글뺑글 돈다. 동그라미. 그러면 시작이 없고 끝도 없죠. 여기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그러면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지 몰라. 그러면 당장 지금이 지금 당장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니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니까 연금회기라는 게 뺑글뺑글 돈 언제 해도 그만이지 뭐.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고 언제든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오늘에 충실하게 피하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걸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니체는 연금회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연금회기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의 문제가 있는데, 종말론은 이렇게 갔을 때, 요 종말에 딱 이렇게 되면, 종말 이쪽하고요, 종말 이쪽하고는 질적은 확 다르죠. 그죠? 어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 그 심정을 잘 모르시나? 우리 가끔, 저, 예전에 저 케이블 TV 집에 있을 때, TV 있을 때 보면, 기독교 TV 이렇게 보면 간증 집회 하는 게 있어요. 간증 집회 가면, 이제, 하느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나와요, 아주머니들이. 계단에서 밀어드리고 싶은 분들이 좀. 나하고 영접을, 이렇게 자기가 하느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은, 하느님 만나기 전에 자기 삶은 아무것도 쓰레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인간이 어찌 저럴 수가 다 있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계기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신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nothing이에요, nothing. 신을 만난 다음에 이제 참다운 인간으로 거듭났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괜찮아? 인생 잘 사는 것 같아요? 신을 만나서는 인생이 확 변해. 그 전에 것을 완전히 부정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러워?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온건한 생각이고, 니체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랄 연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애 하나 자체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딪히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저렇게 피하는 세계에 목을 메고, 지금 그 현세의 차하는 세계 자체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연거회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뺑글뺑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라고 하는 거, nothing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말에 가서 질적인 비약을 이룰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니체가 고전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고대 노라 사람들은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복된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순교하는 그 기독교도들 있잖아요. 기독교가 말해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그 기독교도들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로마인들은 현세를 살면서 현세에서 명예롭게 살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명예를 알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복을 생각하는 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로마적인 세계관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참 크게 부딪혔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늘고 길게 살고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딱 죽더라도 불멸의 명성을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의 근육의 판단이지만 지금 내가 오늘 당장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현재 지금 자기에게 닥쳐있는 운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이상적인 거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오로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게 지금 요 말은, 요 표현은 생리학적 가치이긴 한데, 이 표현은 동시에 연거회귀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오늘을 충실하게 내 몸의 근육에 있는 내 지금 생물학적인 모든 것을 진액이 쫙 빠지도록 열심히 산다는 것. 이게 말하자면 니체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의 운명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처럼.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연거회귀나 니체가 말하는 초인, 이걸 이해하려면 니체가 비극의 탄생을 썼던 고대 그리스 고전 문헌학자였다는 것을 딱 떠올리면 돼요. 아, 거기에서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또는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죽은 다음에 뭐 한국 천국 가고 아이고 가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 사람은. 그건 굉장히 나약하고 그러니까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했던 것은 단순히 기독교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약한 도덕을 만들어내는 그 맨 밑에 놓여있는 근원적인 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 것. 언젠가 종말이 와서 그 다음 세계 생각하지 말고 존재는 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초인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니체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자기에게 선행하는 철학자들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간을 갖다가 나약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들이 그 나약한 도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니체 특유의 그 아포리즘 그러니까 좀 멋진 경구 형태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읽을 때도 은유와 직설적인 표현을 갖다가 구별을 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적인 이런 상태에 들어서 초인 상태에 들었으면 이게 바로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강자의 도덕이라는 게 나와요. 강자의 도덕 니체가 되는 게 이제 구체적인 인간이 나왔잖아요. 강한 자의 도덕이 나옵니다. 너의 기독교의 도덕에 맞서는 강한 자의 도덕. 강자의 도덕이 나오는데 니체의 이제 표현들을 빌면은 이제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감내하고 사랑하는 운명의적 도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운명을 감내하고 사랑하는 운명을 사랑하는 도덕이다. 그리고 저기 누구죠 저 니체 전공하냐 백승영 제가 쓴 책 제목이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하는 거죠. 강한 위대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철학 거룩한 긍정이란 말도 쓰는데 글쎄 거룩한이란 말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대지의 주인으로서의 초인이다 이런 말도 하고 대지의 주인으로서의 초인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전통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가치관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이런 초인이 강자로서 나타나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강자로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이제 니체가 말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요 끄트머리 있죠. 요 부분만 딱 떼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니체는 대망난의 철학인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얘기하면 니체 얘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비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나약한 인간에 대한 어떤 질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니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 얽매이고 그죠? 일상생활에서 과감하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 조직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떠넘기고 뭐 그러잖아요. 글쎄요, 뭐 글쎄 조직에서 뭐 이렇게 이런 나약하게 자기가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알지 못한 채 자각하지 못한 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주말이면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낫겠지 아니면 신부님한테 고해성 사면 낫겠지 이런 태도이 무식증이 있어요. 이래도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지 이런 또는 보시를 많이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삶을 갖다 충실하게 충익하게라고 말했죠. 충일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떠넘기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니체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했던 거죠. 근데 초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악의 피안이라 도덕의 계보 이런 걸 딱 읽어보면 니체가 딱 한 가지 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강자의 도덕 이게 자칫하면 귀족의 도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는 신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잖아요. 그런 기독교 사상을 제도화한 아주 극단적인 평등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사람들이 경도되는 것은 기울어지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가진 생명적 힘, 운명에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신 앞에서 인간의 평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 인간을 노예 도덕을 제도화이고 인간에게 노예적 습성을 아주 가슴 깊이 제도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장치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니체는 귀족주의적인 정치철학이 나옵니다. 니체의 정치철학이 뭐냐? 그럼 딱 잘라서 말해서 귀족주의적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파시스트가 되기 딱 좋죠. 센 놈이 이긴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귀족주의적인 정치철학을 니체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니체 읽을 때는 성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전 단계를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 신하고 무슨 왼수가 져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 안에 들어가는 그 시대, 저건 하나의 니체가 19세기 말에 유럽이라고 하는 시대를, 시공간을, 19세기 말 유럽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딱 파악해서 집약한 명제예요. 신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다 대고 인간이 약동하는 어떤 생명력, 약동하는 생명력의 근거를 둔 자기 운명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초인, 그 종말론의 철저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 니힐리즘으로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니체 이 사람을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니체 이 사람 이후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조류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생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생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생물학적 이름에서 생철학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생리적 가치는 힘에 대한 의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생물학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니라 생명력, 인간의 생명력. 근데 생명력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정신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생명력. 애가 희마리가 없어 그럴 때 정말로 힘이 물리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바닥바닥한 감이 없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력의 철학. 이제 베르그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근대 이제 현대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니체로부터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니체가 가지고 있는 니체 책들은 자라투스트라나 이런 게 많은데요. 저는 니체를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하기는 일단 비극의 탄생을 꼭 읽으셔야 돼요. 니체. 비극의 탄생을 읽지 않으면 안 돼. 니체를 읽을 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읽으셔도 돼. 비극의 탄생을 반드시 읽어야 돼. 왜? 니체는 니체가 진짜로 천재적인 고전 문헌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뭐야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스승이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갖고 교수로 추천해가지고 바젤대학 교수가 23살인가 22살 때 질투야 질투나 엄친아라고 진짜 엄친아 출신이에요. 얼굴도 괜찮지. 근데 얘가 이제 루살로메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뺀치 먹고 이래가지고 얘가 맛이 쫙 가면서 나이노 마리아 링키하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관계였잖아요. 근데 또 안 풀리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야. 루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단 엄청난 출신이기 때문에 니체가 굉장히 탁월한 고전 문헌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만뒀어요. 그거를 또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철학자이기 이전에 그리스 비극에 대한 고전학적인 어떤 식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그거부터 읽어야 돼요. 비극의 탄생. 비극의 탄생 꼭 읽어야 돼. 그래서 니체가 어떤 철학자든지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형으로 삼고 있는 어떤 그 세계가 있어요. 니체의 세계는 소메로스의 소사지나 오이디푸스나 소포클레스나 이런 사람들 그 영웅적인 그 비극적 영웅들 있죠. 그게 이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조로아스터를 말하는데 자라투스트라보다도 저희가 생각엔 비극의 탄생이 더 좋은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의피아 선악을 넘어서 거기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그러면 선악을 넘어서 그럼 뭐야 콩가루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온 도덕 가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비극의 탄생을 보면서 니체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의 뭐 인간 모형과 사회 모형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 대한 지금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종류의 도덕에 대한 문제 의식, 문제 제기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선악의 피아. 그걸 딱 읽고 그 다음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면 딱 세 번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읽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제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시민사회 문제 잠깐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시민사회 문제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헤겔은 시민사회와 절대국가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시민사회가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으로 나눴는데 니체는 그렇게 안 나누고 거기 보면은 군맹인간과 선도동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태를 바라보는 와꾸가 쫙 다르죠. 마르크스하고 니체하고 딱 보세요.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타 부르주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니체는 군맹인간과 선도동물 이렇게 나누죠. 그럼 군맹인간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도덕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린 띠띠예요 이렇게 되는 애들하고 그를 앞장서서 동물이라는 게 무슨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야수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그쵸? 이렇게 사태를 보는 왁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노동이라는 게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에서 인간의 자기소유적인 노동 노동을 열나게 했는데 저 부르주아가 다 가져간다. 이게 마르크스 생각 아니에요? 프롤레타리아트는 등골까지 빼앗긴다. 근데 니체는 노동 가짜는 거야. 기도와 명상의 해소로서의 노동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대립 구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태를 바라보는 틀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양 문제 그때 이제 헤겔은 정치적 인문주의 뭐 그러니까 소장 헤겔학파나 브루카르트와 플로베르 이런 사람들은 교양의 세계와 지식의 모습이니까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 단계 교양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특히 브루카르트 같은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니체는 과거의 현재의 교양 비판 싹이 다 걷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성 문제 이렇게 봐도 헤겔은 인간의 보편적 본질로서의 절대적 정신 그 다음에 동류적 인간의 가능성으로서의 무상계급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딱 넘겨보면 니체는 인간의 초국으로서의 초인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인간은 뭐냐면 앞에 나온 군맹인간들 있잖아요. 군맹인간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걸 쫙 보면은 시민사회 이런 여러가지 19세기에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그 논제들이 있는데 이 논제들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논제들을 갖다가 대립구도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접근해 가는가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니체는 전혀 다르죠. 일반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선행하는 모든 이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철학 배운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엉망이야. 뭔가 다시 이 프레임을 다시 짜보고 싶어. 그럼 니체를 공부하면 돼. 그냥 다시 짜면 돼. 짜질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심심할 때 비유의 탄생, 그 다음에 선악의 피안, 그리고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지금 책세상 출판사에서 니체 전집이 나오고 있죠. 번역이 잘 됐네 못 됐네 말이 많아도 아 그냥 전문가 아니면 읽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잘 됐네 못 됐네 가지고 오역을 지정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오역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3분의 2 이상의 오역이 아니면 그냥 읽는 게 좋습니다. 오역 완전한 번역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을 때 관에다 넣어달라고. 그죠? 다음 주에는 혹시 예습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니힐리즘을 넘어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음 주에는 그 차모스고 차라투스트라 합리성을 한 게 그 비트겐슈타인 얘기인데요. 그 부분하고 미국적 경험 철학 프래그머티즘 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프래그머티즘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다음 주에 좀 깔끔하게 해서 28주 네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 집에 갈게.